잠벌레 한 마리가 책을 이리저리 갉아놨습니다. 책 주인은 화가 나서 하인들을 시켜서 당장 방 안에 좀벌레를 찾아내도록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좀벌레가 갉아놓은 것은 전부 목란, 추국, 향초 이렇게 향기로운 풀을 의미하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 이렇게 향기로운 풀 이름만 갉아놓은 것을 알고는 책주인은 이번에는 너무 신기해서 그 좀벌레를 빨리 잡으라고 명령을 다시 내렸는데요. 이것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선비 이덕무의 선귤당 농소라는 문집에 나오는 그의 경험담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왜 이 문집에 나오는 이 글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이런 좀벌레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지나간 시간들, 그 중에서도 향기로운 추억들만 되새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TV 드라마 마이애미 바이스 중에서 In the Air Tonight, Phil Collins의 노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 2가의 김현숙 씨 그리고 선국현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김승기 씨는 친구 이연경 씨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여러분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곡이요. 또 한 곡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말을 좀 적게 하고 음악을 많이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민철호 씨가 의동생 김성복 씨가 호주로 떠난다고 슬픈 마음을 전하셨는데요. 이 곡 한번 띄워보시면 어떨까요?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A Love Idea입니다.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has a phrase that did. But whatever the reason, you do it for me. Oh, what's love got to do? It's got to do with it. 몇 년 전 제가 학생 시절에 한창 인기 절정에 있었던 노래라서 그런지 굉장히 귀에 익게 들리는데요. 락 가수, 흑인 락 가수 티나 터너의 얘기를 영상으로 옮긴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영화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중에서 같은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티나 터너가 불렀고요. 새 영화와 새 비디오로 엮어드리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가 바로 이 What's Love Got To Do With It입니다. 국내에 개봉되는 제목은 티나라고 하네요. 이 영화는 티나 터너 자신이 쓴 자서전 I, Tina 이 자서전을 각색한 작품인데요. 결혼에 실패한 뒤에 뒤늦게 팝계에 입문한 티나 터너. 그녀가 성공을 거두기까지 그 걸어왔던 아주 집념어린 삶들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티나 터너 하면은 언뜻 그 외모부터 먼저 떠오르는데요. 위로 잔뜩 부풀린 그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나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각선미, 또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 이런 것들이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떠오르는 것들인데요. 이 티나 역에는 배우 안젤라 바세트가 맡았습니다. 그녀와 아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하네요. 안젤라는 또 우리가 최근에 말콤 엑스와 TV 드라마 있죠? 잭슨과 아메리칸 드림에서 어머니 역을 맡았었습니다. 티나 터너는 대중들에게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이 안젤라가 티나 터너를 연기하는데 꽤나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촬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티나의 음악 테이프를 계속 들으면서 그 지방 사투리 전문가의 코치도 받았고요. 또 매일같이 트레이너의 건강 지도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히 많이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요. 지금 티나 터너는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미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한 곡 더 들어봅니다. 원래는 탐 존스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Proud Mary, 자랑스러운 메리. 이 메리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다니는 배 이름입니다. 들어보시죠. You know,

영화 티나 중에서 Proud Mary였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 곡이 제가 또 소개해드릴 영화 한 편에 들어있는 노래인데요. 제임스 부커가 부른 Loud Miss Cloudy. 참 제목도 희한해요. Miss Cloudy. 이런 이름인지 별명인지 모르지만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떤 영화일 것 같으세요? 이 블루스 곡을 들으니까 제목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Undercover Blues인데요. 우리나라 개봉 제목은 첫본 가족입니다. 캐서린 터너와 데니스 퀘이드가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비밀 경찰 조직을 은퇴한 젊은 부부의 모험, 사랑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죠. 제프 블루와 제인 블루, 이들은 딸 하나를 둔 평범한 부부입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한 명은 FBI, 한 명은 CIA에서 근무하면서 한 팀을 이뤄서 첩보 활동을 했던 아주 베테랑급 요원들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긴 채 아주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CIA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군대에서도 생산을 중단한 아주 강력한 플라스틱 폭탄이 도난을 당해버린 사건이었어요. 남편 제프는 이 일을 거절했지만 아내인 제인이 이 CIA에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사건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부부의 모험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어린 딸까지 동원됩니다. 그래서 국내 제목처럼 그야말로 첩보원 가족이 된 거죠. 이 영화는 데니스 퀘이드보다는 캐서린 터너의 액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마 요즘에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액션이나 서부 영화에 많이 출연하는 그 풍조와도 무관하지 않는 것 같죠. 이 언더커버 블루스는 주인공들의 그 고난도 액션과 함께 아주 볼거리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염전광인 아스코 염전광의 굴 속에서 아주 뭐랄까요, 아주 색다른 화면이 선보인다고 하는데 저도 안 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촬영은 대부분 뉴올리언스를 배경으로 해서 진행됐는데요. 뉴올리언스 하면은 먼저 재즈가 떠올리죠. 재즈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는데 또 춤으로도 역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허버트 로스 감독은 영화 속에서 재즈 넘버를 상당히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 들어볼까요? 이 언더커버 블루스라는 제목과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Black Button Stomp. 어떠셨어요? 발을 쿵쾅거리면서 이렇게 좀 굴리면서 음악 들어보셨나요? 스탬프 하면은 발을 쿵쾅쿵쾅 굴리면서 추는 그 재즈 춤을 말하는데요. 뉴올리언스의 그 스타일이 그대로 살아나는 곡이었죠. Undercover Blues 중에서 Black Bottom Stomp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강지선 학생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곡 제가 다음 곡으로 골라놨어요. 하이틀을 보니까요. 성북구 동소문의 최규은 씨가 선영 씨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바로 그 곡이네요. 영화 파스이 중에서 프리맨 빌의 노래입니다. Sounds of Blackness. 영화 파세이 중에서 Sounds of Blackness, 프리맨빌의 노래였습니다. 자, 잊을 수 없는 영화. 오늘은 배우 김명곤 씨의 얘기 들어보죠. 리포터 김지은 씨가 만나봤습니다. 이번 서편제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뜻밖이고 뭐 영화를 만들고 완성했을 때까지도 그렇게까지 저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보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만 서편제를 하기 전에 연극이나 판소리를 공부하면서 한 10여 년, 거의 한 20여 년간을 끊임없이 꿈꿔왔던 작업이에요. 그것을 정말 옛날 것이 아닌 아주 젊은 세대들이 즐기고 좋아할 수 있는 걸로 바꾸고 싶다는 게 오랫동안 제가 연극을 하면서 실험을 해왔었고 판소리를 공부하면서 꿈꿔왔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 지금에서 굉장히 힘드셨던 아주 뭐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쉴 새 없이 촬영하고 또 촬영 쉬는 날도 계속 뭐 준비 다음 촬영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아주 힘들었다기보다는 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했던 게 이 스태프들이 처음에는 판소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판소리 부르면 이상한 킥킥거리고 웃고 뭐 추임새 같은 거 얼씨구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쑥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진행을 하면서 스태프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걸핏하면 여기저기서 얼씨구 뭐 좋다 그런 말을 하고 또 한 대목씩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촬영하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노래 배우고 서로 북도 배우고 불러보고 하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영화하면서 그렇게 좋았던 적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예, 서편제 촬영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잊을 수 없는 영화 뭔지 들어봐야죠.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었고 어렸을 때도 봤고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그 소외된 떠돌이들의 이야기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저도 한 20대 무렵부터 30대 초반까지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어딜 정착하지 못하고 혼자서 굉장히 외로우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생활 자체가 이사도 수십 번 다니고 그런 떠돌이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정서에 좀 맞았던 것 같고 혼자서 그 제일 마지막 장면쯤에 그 소녀애가 떠나고 나서 잠파노가 다시 찾으러 왔다가 혼자 바닷가에서 혼자서 이렇게 우는 장면 있죠. 그런 게 우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질 않고 멀리서 그 모습으로만 잡은 거 그런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Three Sons Orchestra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배우 김명곤 씨가 잊을 수 없는 영화 길의 테마입니다. Thank you. 서울 구로구 오류 이동에서 배해 수정 학생, 그리고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이경화 씨가 친구 민정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이었습니다.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It Must Have Been Love, 락셋의 노래였고요. 얼마 전에 하워즈 엔드를 봤는데 그 엔드 타이틀을 중간에 잘라버려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경북 경주 내남면 상신 1리의 손여모 씨. 제가 엔드 타이틀을 들려드리면 좀 화가 풀릴까요? 하워즈 엔드의 엔드 타이틀입니다. 하워즈앤드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화좌 일동의 백명희 씨, 정서어린 편지 정말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구로구 시흥사동의 추화영 씨께도 감사드리고요.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김지훈 학생은 아주 오랜만에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친구분 종철이, 기혁이, 윤석이, 대화 학생들 모두 다 잘 계시지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음악 프로에 신청을 했는데 안 들려주니 뭐 할 수 없죠. 제가 직접 들을 수밖에. 대만 영화죠. 로빙화의 주제가. 로빙화 들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Watch it down. 我的星星会唱歌，想家的夜晚，它就这样和我一唱一和。我知道午后的清风会唱歌。 他总是跟风，一唱一和。当生活中繁华，心情却变得荒芜，才发现世上一切都会变过。当青春剩下日记。 就要变成白发，不变的只有那首歌，在心中来回的唱。喂，再 买了以后就把它拿到集市码头去啊。 路滨花，家乡的茶园开满花，妈妈的心肝在天涯，夜夜想起妈妈的话，闪闪的泪光，路滨花，啊，闪闪的泪光。